마지막 인사가 너무 지겨워서 그저 두 눈을 감고서 힘든 게 내게서 멀어지는 모습에 낮은 소리로 웃어버렸어. 넌 다가지 못해서 조금 아픈 맘도 참기 싫은 내가 싫어서 죽을 것처럼 나 사랑하고 먼저 보내.